받는 게 익숙했던 걸까. 편안함에 전에 나를 잊었나. 한 번에 새긴 상처 다른 책임과 추억 이게 아닌 듯. 맘만 앞세워 서둘렀어. 늦을까 봐 성급해서 서둘렀어. 서불렀던 판단에 서로를 등진해. 이렇게 끝이될 시작이 보이는 길이 지만찬가 수박 기어고 일일이 사랑 이별 누구나 한번 겪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아픔. Deeper. 이렇게도 바꿀 수 없는 것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것 사람 그대로 모습에 따름 잡을 수 없는 그대의 손과 마음. I know I still love you. 붙잡을 수 없어. Beat the grief 안 돼 못 견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빌어 제발 내 사람을 데려가지 말아줘.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걸까 걸로 찬드려는 마음이 날 아프게 하는 걸까. 아마도 영원하네 영원하게 살아주길 바란 착각이었겠지. Can't let it go. If you really want to 더 해도 탐을 용기가 차가 숨어 몰랐던 척하긴 내가 아닌 듯해.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 표현이 낯설어서 늦은 거라 뒤늦은 후회에 꺼내봤자 못 들을 수밖에. 그대 멀리 다른 세상 하늘을 보기에. I know I still love you. 붙잡을 수 없어. I'm in deep.